such a blow, baby. Baby, baby, 지금처럼만 아름다워줄래 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설렐 수 있게 꽃을 든 남자 그대 향기에 취해 난 또 몽롱해지고 꺾이지 말아줘 제발 너만